HUBS. 글로벌 파이트. 아침에 다들 뉴스 보셨나요? 이놈의 지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오늘도 둘러보니 언제나처럼 세계 곳곳에선 성난 군중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군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죠. 여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새로워진 글로벌 파이트 시즌2입니다. 저희 글로벌 파이트가 따끈따끈한 이슈들을 놓칠 수 없죠. 산티아고 광장에 모인 수많은 인파, 1년 전 사건을 기억하자는 사람들. 도대체 1년 전 칠레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경제적 평등이 깨져버린 칠레의 반정부 시위, 칠레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시위의 열기가 뜨거웠던 칠레로 떠나볼게요. 기자 김주원,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저 임세윤과 함께 글로벌 파이트 시즌2 다섯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그날로 떠나봅시다. 때는 2019년 10월, 칠레 정부는 지하철 요금을 50원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칠레 국민들은 돈을 내지 않겠다, 싸울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며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키워나갔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고작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했다고 반발 시위가 일어나다니, 우리나라도 올해 100원 올랐는데 뭐가 문제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칠레 국민들에게 지하철 요금 인상은 물이 꽉 찬 컵에 물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물 한 방울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칠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칠레는 남미에서 잘 사는 부유한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칠레는 남미에서 부유한 나라 중 하나지만 2018년 기준 UN의 통계를 따르면 상위 1%의 부자가 전체부의 26.5%를 가지고 하위 50%에 속하는 국민은 단 2.1%의 부만을 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지하철 요금을 비교 대상으로 들고 왔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은 174만 원이며 지하철 요금은 1,250원인 반면 칠레에선 연간 최저임금이 48만 원인데도 지하철 요금이 1,320원가량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칠레 국민들은 월급의 10% 이상을 교통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심지어 대학 등록금마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비싼 나라라고 합니다. 또 시위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헌법 개정과 수돗물과 전기, 가스회사의 민영화를 많이 외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칠레는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갔다. 경제적 계층 간 간극이 점점 커져 바로잡을 수도 없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레는 신자유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데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경쟁과 효율에 기반의 사회가 작동하고 그 책임을 개인이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칠레 시위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연금, 의료, 교육, 교통비 및 전기료 등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기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해야 할 부분인데 반대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거죠.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연금을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6개의 연금운영사가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하면 매달 자신의 연금을 운영할 회사를 바꿀 수 있죠. 또 의료보험을 보면 사보험과 공공보험에서 계층 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상위 계층의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 5에서 10% 정도의 자부담금만 내고 치료를 받는 셈인 거죠. 반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은 질 낮은 공공병원을 갈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도 수술을 받으려면 몇 개월씩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공공병원 종사자들이 전문의가 부족하고 수술 장비 및 의약품 등이 부족해 시위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 시위로 인한 사망자들은 총 27명. 이에 정부가 한 발 물러납니다. 이후 칠레 대통령인 세바스티안 피네라는 모든 근로자의 한 달 최저임금을 30만 페소에서 35만 페소로 올린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월급의 40% 정도를 세금과 교통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최저임금 16% 인상하는 택도 없는 소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25일, 칠레에선 개헌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투표 참가자 가운데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40년 만에 개헌이 결정됐습니다. 물대포와 불바다, 그 사이에서 나라를 바꾸고자 노력했던 칠레 국민들. 개헌이 된 만큼 칠레 국민들의 경제적 불균형과 나라 전체의 불평등함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칠레에도 봄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국가의 폭력에 맞서 싸운 칠레 국민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의 헌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됐지만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죠. 오늘은 칠레의 반정부 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치열해지는 시위 속 어느 의견이 대립하든 부상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저희 글로벌 파이트 시즌 2 다섯 번째 라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김주원,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임세윤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른 열렬한 논쟁거리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모두 안녕히 가세요. HUBS